안녕하세요. 인상 깊은 다큐멘터리나 인디 영화를 소개해드리는 시간, 로스트 인 아메리카입니다. 제가 언급하는 대부분의 다큐멘터리나 영화는 넷플릭스나 썬댄스 채널 같은 유료 인터넷 웹사이트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고요. 만약 거기 없다면 영화관에서 개봉한 실제 영화를 언급하는 경우가 많을 것 같습니다. 팟캐스트의 제목에서 알 수 있다시피 사실 이 방송은 제가 졸업을 하고 나서 뭘 해야 되나 그런 고민을 하면서 그런 고민에 대한 해답을 찾기 위해서 시작하게 된 방송이기 때문에 나중에 다큐멘터리 얘기를 계속 할지 아니면 영화 얘기를 계속 할지 아니면 또 다른 제가 얘기하기 좋은 주제들을 가지고 얘기를 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은 당장은 이런 쪽으로 다큐멘터리 쪽에 관심이 좀 많아서 자주 얘기를 하게 될것 같습니다. 시작하기 앞서서 제 소개를 잠깐 드리자면 저는 미국 서부에서 유학 생활을 하고 있는 대학생이고요. 역사를 전공하고 있습니다. 유학생활 하다 보면 이렇게 길게 한국어로 제가 좋아하는 것들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씩 얘기하다 보면 제 생각도 정리할 수 있을 것 같고 예전에는 항상 글로 짬짬이 시간을 내서 이렇게 쓰곤 했는데 그러기에는 요즘 시간 여유가 예전만큼 많지가 않아서 그나마 말로 하는 건 글로 쓰는 것보다 제약이 덜하니까요. 시간적 여유도 더 생기고 그런 점에서 편한 게 조금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본론으로 들어가서 이번에 이야기를 해볼 다큐멘터리는 도쿄 아이돌이라는 다큐멘터리입니다. 쿄코 미야키라는 일본인 감독이 만든 다큐멘터리인데요. 일본뿐만 아니라 동남아시아 음악 시장을 좌지우지하는 아이돌 문화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일본의 아이돌 문화 전반에 대해서 그 현상 자체를 거시적으로 묘사를 하면서도 시골에서 상경해서 아이돌로 데뷔하려는 리오 히이라기라는 지망생의 일상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풀어나갑니다. 뭐 아키하바라라든지 AKB48이라든지 일본의 서브컬처 문화에 대해서 익숙한 사람이라면 그 컨텐츠 시장의 이면을 볼수 있을 거고요. 만약 관심이 없더라도 일본의 인구 문제, 교육 문제, 그리고 현대 사회에서 여성의 성 역할에 대한 담론을 염두에 두면서 다큐멘터리를 보면 좋겠다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다큐멘터리를 보다 보면 일본의 아이돌 시장이 한국과 비교했을 때 굉장히 독특한 점이 많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아이돌 문화 소비자들 중에서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게 3, 40대 이상 남성이라는 점인데요. 이 점이 왜 중요하냐? 그들 대부분이 안정된 직장을 가지고 있거나 혹은 스스로를 부양할 능력이 있으면서도 상당한 구매력을 지니고 있는 인구층이라는 겁니다. 아이돌 문화라고 해봤자 결국은 시장이거든요. 그리고 이들 중 대부분은 독신 남성들인 거죠. 자급자족의 삶을 살면서 자신이 아닌 아내라든지 아들, 딸이라든지 가족들을 먹여 살릴 책임이 없는 혹은 그 책임감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사실 일본은 1960년대부터 그러니까 한국 전쟁 특수로 인해서 2차 세계대전 이후 공황을 극복하고 난 다음부터는 핵가족화가 급속도로 진행이 됐었죠. 또 일자리가 대부분 도쿄 대도시에 집중돼 있었기 때문에 도쿄로 상경하는 인구도 크게 증가를 했었고요. 이 상경의 타이밍이 중요한데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도쿄에 소재한 대학에 오거나 그 즈음에 뭐 나는 뭐 시골에서 농사짓기 싫다 해서 도쿄로 모여드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졌죠. 하루키 무라카미의 상실의 시대, 뭐또 다른 제목으로는 노르웨이의 숲의 주인공도 그런 경우였죠. 결국 핵가족화를 통해서 1단계 상경으로 인해서 2단계로 전통적인 가부장적 공동체와 단절이 발생했다는 겁니다. 뭐 20대 젊어서 잘 먹고 잘 살다 보면 파트너를 찾고 집을 사고 정착을 해서 새로운 가족을 꾸리면 되는 건데 이게 일본 현대 사회에선 잘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두 가지 이유가 큰것 같아요. 첫 번째로 복지를 비롯한 사회 인프라 전반에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공교육은 잘 알려져 있다시피 이지매 문제, 청소년 탈선 문제로 인해서 뭐 공교육의 실패다라고 2000년대 초반에 많이 화제가 됐었죠. 교육 문제를 비롯해서 가족을 꾸려서 아이를 낳아야겠다는 결정에 대한 현실적인 제약이 정말 많습니다. 두 번째로 도쿄 같은 경우에는 생활비가 어마어마하죠. 그래서 개인의 경제력으로 스스로를 부양할 수는 있지만 다른 사람을 한명 또는 두명 이상 부양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다는 겁니다. 뭐 그래서 그냥 혼자 살아야겠다 이렇게 결심을 하는 사람이 많아지는 거죠. 하지만 가족의 형성 자체가 사실 마냥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죠. 고독에 익숙한 사람이라도 혼자 오랫동안 살다 보면 감정상의 공허함을 이겨내기가 정말 힘든데, 뭐 결국 사람은 사람이 있어야 살수 있다는 건데, 가족이라는 사회기관은 감정상의 안정적인 기반을 제공을 해준다는 겁니다. 가족은 삶의 목적을 제공해주죠. 개인이 살아가야 되는 이유, 자신의 아들, 딸을 키우기 위해서, 행복한 삶을 살게 해주게, 도와주기 위해서. 그렇게 살아야 되는 이유를 제공하면서 삶에 일종의 내러티브를 부여한다는 겁니다. 자기가 주인공이 되는 그런 삶의 내러티브를 말이죠. 근데 이 사람들은 가족이 없어요. 그래서 먹고 사는 건 문제가 없는데, 그 감정을 공백을 메울 수가 없다는 겁니다. 여기서 아이돌 문화가 등장을 하게 되는데, 아예 자신이 모르는 제3자, 즉 아이돌들이 대체 가족의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우리나라 아이돌 시장하고는 이 점이 조금 다르죠. 그래서 이 리오 히이락이라는 아이돌 지망생의 팬들이 인터뷰에서 굉장히 흥미로운 이야기를 해요.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나는 이 사람이 유명하지 않아서 오히려 좋다. 이 아이돌 지망생이 점점 성장하는 과정에서 나는 성취감을 얻는다. 만족감을 얻는다. 그리고 나 또한 그 지망생을 보면서 열심히 살아야겠다는 희망을 얻는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아이돌의 원래 의미하고는 조금 다른 것 같아요. 그 어원을 따져보면 아이돌은 우상이죠. 종교 숭배를 생각해보면 우상은 대부분 신전의 내부에 위치해서 일상과 격리된 공간에 존재하고 있죠. 팬과 아이돌 간의 거리가 멀어야 우상으로서의 권위가 서는데, 이 도쿄 아이돌에서 다루는 아이돌은 오히려 팬과 눈높이를 맞춰버립니다. 항상 팬 옆에 있어요. 그게 의도적이든 의도적이지 않든 간에요. 그래서 이 아이돌이 대체 가족이 될수 있는 겁니다. 만약 거리감이 너무 크면 그게 불가능하겠죠. 그리고 아이돌은 대체 가족으로서 팬들의 공허한 삶에 내러티브를 부여합니다. 이 아이돌을 유명하게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팬으로서 노력해야 된다. 근데 이 감정이 그냥 내가 평범하게 좋아하는 타인에 대해서 느끼는 감정이 아니라 아들, 딸, 그 정도의 친밀감이 포함된 그런 감정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만약 자신이 오랫동안 가족과 단절되어 있는 삶을 살았다면 그 친밀도가, 그 친밀감이 훨씬 간절하게 다가오겠죠. 자, 그럼 이게 과연 문제냐? 점점 개인화되는 현대 사회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현상 중에 하나가 아니냐라고 물을 수도 있겠는데, 저는 이게 세 가지 점에서 조금 경계해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뭐 다큐멘터리에서 직접적인 다뤄지는 내용이기도 하고 조금은 제 의견이 섞여 있는 부분입니다. 뭐첫 번째로 아이돌과 팬의 관계라는 게 대체 가족 관계라고 여겨질 수 있을 만큼 순수하지가 않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지금 이 도쿄 아이돌이라는 다큐멘터리에서 보여지는 모습에서 말이죠. 아이돌은 팬한테서는 자신에 대한 사랑이긴 한데, 뭐 결국 자본주의 법칙이 적용되는 음악 시장에서 그 관심은 돈으로 환산될 수 있을 때만, 그 사랑이 돈으로 환산될 수 있을 때만 의미를 가진다는 겁니다. 아이돌도 먹고 살려고 하는 일이니까요. 그리고 팬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에서 이 정도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일본에서 여기서 소개하는 게 악수회라는 게 있습니다. 앨범을 사거나 포스터를 사면 악수회에 참여할 수 있는 티켓을 주는데, 이 악수회라는 게 결국 팬들이 가서 자기가 좋아하는 아이돌들이랑 말 그대로 2, 30초간 악수를 하면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이벤트입니다. 그런데 이 감독이 지적하는 점은 아시아 사회, 특히 일본 같은 사회에서는 남녀 간의 신체 접촉에 대한 사회적 제약이 사라진 지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생판 남인 팬과 아이돌이 약 20초에서 30초간 손을 잡고 이야기를 나누는 게 굉장히 어떤 성적인 함의를 담고 있다는 거죠. 아무리 팬들이 아, 나는 아이돌을 남녀 관계의 대상으로 생각하지 않아 라고 자기 변호를 하더라도 이걸 보면서 아, 과연 그럴까 생각이 들더라고요. 문제는 이게 이렇게 돈이라든지 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슈가 포함된 관계인데, 팬과 아이돌의 관계가 정작 팬과 아이돌 당사자들은 그들의 관계를 그렇게 설명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게 그런 부정직함이 한 가지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아이돌 문화가 1대1의 관계가 아닐 뿐 결국은 경제적 부양을 담당하는 건 언제나 남성이라는 그 전통적인 유교 사회의 성 역할의 틀을 벗어나지 못하고 오히려 강화한다는 겁니다. 아이돌의 인기라고 해야 되나? 그 인기라고 하는 단어는 인정이라는 단어로 대체될 수 있죠. 소비자의 절대 다수가 남성인 대중의 인정을 받아야 성공할 수 있다는 그 공식이 많은 여자 아이돌들의 사고를 지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아이돌을 동경하는 수많은 청소년들, 그 중에서도 여성 청소년들의 사고 방식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 시장의 외부에서 독립적으로, 그러니까 전통적인 여성과 남성상의 관계에서 독립해서 그 시장에서 독립해서 생존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줘야 성 역할에 대한 고정관념에서 탈피할 수가 있는데, 이 아이돌 문화는 오히려 그 선입견을 강화한다는 겁니다. 다큐멘터리는 뭐 AKB48이라는 아이돌 그룹의 순위 지정식을 보여주면서 그 얘기를 하는데요. 우리나라로 따지면 프로듀스 101을 떠올릴 수 있겠네요. 여자 아이돌이 1위를 차지하면서 우는 모습을 딱 보면서 시청자의 머릿속에선 성 역할이 다시금 고정이 되는 거죠. 도쿄 아이돌로 돌아와 보면 앨범을 사는 것도 콘서트 티켓을 사는 것도 그런 경제력을 가지고 있는 건 결국 남성 소비자니까요. 남성은 돈을 벌어오고 여성은 감정적 충족감을 주고 이런 관계가 지금 시대 관점에서도 문제가 있지만 노동 인구가 점점 줄고 있는 일본으로서는 더큰 문제죠. 왜냐하면 더 많은 여성이 경제 인구에 진입하는 게 사회 전체로 봤을 땐 좋은데 이런 아이돌과 팬 간의 관계가 사회 전반으로 확장됐을 때는 전혀 여성의 노동 인구 진입에 도움을 주지 않거든요. 세 번째로는 역사적으로 봤을 때 극우주의가 대중적 지지를 얻은 배경을 보면 경제 위기라든지 공황이라든지 그런 거시적인 경제적 문제를 겪고 나서 대중의 삶의 내러티브가 부재한 상태에 극우주의가 기승을 부렸다는 거죠. 이제 나치당이라든지 메이지 이후 일본 제국을 보면 국가적 상징을 많이 이용하죠. 나치는 로마 건축 양식을 따온다든지 아리안 민족의 순수성을 강조한다든지 했고 일본은 뭐 우길기라든지 아마테라스 신화라든지 국가의 단일성, 민족의 어떤 유니크함을 강조하면서 아, 우리는 정말 특별한 민족이야 이렇게 프로파간다를 펼쳤었죠. 정상적인 사회였다면 이게 안 먹혔을 겁니다. 그런데 삶의 목적, 삶의 내러티브가 사라진 상태에서는 이런 국가주의적 대체 내러티브가 그 공백을 쉽게 차지할 수 있다는 거죠. 도쿄 아이돌이라는 다큐멘터리 상에서는 그 내러티브가 표면적으로는 무해한 아이돌 문화에 의해서 충족되고 있지만 만약 조금이라도 상황이 달라지면 만약에 외교적, 국제적 위기가 고조됐을 때는 그 아이돌 문화에 대한 어떤 팬심이 얼마든지 극우적 태도로 전환될 수 있는 잠재성이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1924년 2차 세계전 전에 연재된 다니자키 준이치로의 나옴이라는 소설에서 보면 주인공이 찻집에서 일하던 나옴이라는 아르바이트생을 자기 집으로 데려와서 교육을 시키고 옷을 사주고 양육을 하죠. 실제로 이게 작가가 의도한 바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1920년대 즈음에 제국주의가 점점 절정으로 치닫는 과정에 있었다는 그런 일본의 사회적 맥락을 따져보면 당시 일본의 여성관과 국가관에 굉장히 유사점이 많았다는 점을 알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뭐 혹자들이 말하듯이 이제 역사가 반복되진 않겠지만 항상 운율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어떤 교훈 같은 게 있다는 겁니다. 뭐 이거에 대해서는 다음에 얘기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더 얘기를 해보고요. 아무튼 이런 얘기를 다루고 있는 다큐멘터리입니다. 1시간 30분 정도로 기억하는데 금방 지나가고요. 영화 구성도 굉장히 리오 히이라기는 이 아이돌 지망생에 대한 미시적인 관점, 줌인을 굉장히 잘 보여주고 그리고 사회적 현상에 대한 맥락을 잘 짚는 그런 줌아웃을 자유자재로 구성하는 다큐멘터리라고 생각합니다. 쿄코 미야케 감독의 전작으로는 2014년에 발표된 브레이크리스라는 다큐멘터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도 이제 도쿄에 관한 거죠. 일본에 관한 건데 도쿄 전철 사고를 다루고 있는 다큐멘터리입니다. 2014년에 피바디상을 수상했다고 들었는데 지금 찾아보니까 온라인이나 아니면은 뭐 DVD상으로 볼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는 것 같고요. 다음에 기회가 있다면 꼭 보고 싶습니다. 지금 2018년 발표하려는 다큐멘터리를 지금 쿄코 미야케 감독이 찍고 있다고는 들었는데 아무튼 차기작이 기대되는 감독의 도쿄 아이돌이라는 다큐멘터리였습니다. 또 다음에 좋은 다큐멘터리나 영화가 있으면 소개해드리도록 하고요. 또 다른 재밌는 이야기거리가 있으면 이렇게 편하게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로스트 인 아메리카였습니다.